하실까 장군님 소박하는 분. 아 그토록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시는 말씀에 무릎을 쳤어. 어쩌면 그리도 활달하실까 필체에 힘이 솟았어. 아 그토록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시는 백성 기호 장군님 계시어 위대한 저분.